딱정벌레와 비단실. 먼 옛날 반스랑 왕이 살았는데 그는 아라도나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왕과 왕비에겐 마이라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공주는 머리가 아주 영리했죠. 하지만 마이라는 반항기가 있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마이라는 친구들과 숲으로 놀러가길 좋아했는데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며 동물과 놀고는 했어요. 안녕, 어여쁜 사슴아. 배고파? 그럼 나뭇잎 줄까? 마이라, 왕실 만찬에 가야 하지 않아? 나? 에스카시아의 왕자님도 온다던데? 얘들아, 난 왕자 따위는 관심 없어. 난 왕실 규칙이라면 지긋지긋해. 아, 알겠어. 그럼 강가로 가자. 가자, 얘들아. 이야, 재밌겠는걸? 한편, 왕과 왕비는 왕실의 만찬장 식탁에 앉아서 마이라 공주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 당신 딸은 어디 간 거요? 우리 딸이요? 그래요. 걔 때문에 얼굴을 못 들겠어. 곧 있으면 공주도 같이 만찬을 들게 될까요?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몸이 좀 편치 않거든요. 아, 그렇긴 하지. 다행히 만찬은 잘 끝났고 이웃나라 왕은 떠날 준비를 했죠. 손님이 막 떠나려고 할 때 왕과 왕비는 마이라 공주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친구 알리샤와 돌아오는 걸 봤어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 응, 언제 또 가자. 이 모습을 본 왕과 왕비는 몹시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으로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마이라 공주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몰래 뒤에 숨었다가 놀래켜야지. 안 돼. 이게 오늘 마지막 술래잡기인데 더 재밌게 놀자. 난 아주 멀리 가서 숨을게. 너도 숨어. 아홉, 열. 준비됐지? 자, 간다. 마이라는 성큼 달려가서 서둘러 숲을 뒤에 숨었어요. 여기 숨으면 절대 못 찾을걸? 그때였어요. 마이라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음달이 뜨는 날 밤, 우린 그냥 이 마법의 물약 몇 방울만 왕실 정원에 뿌리면 돼. 그럼 왕족은 다들 큰 병에 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이사도 살릴 수 없게 될 테지. 그때 우리가 나타나서 마법을 풀어주고 왕이 대가로 뭘 원하느냐고 하면 우리한테 왕국을 넘기라고 하는 거야. 왕국을 안 넘기면 왕을 감옥에 가두는 거지. 어때? 멋진 계획인데? 마이라 공주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늦기 전에 빨리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해. 와, 잡았다. 설마 아직 못 숨었어? 어?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본데? 마이라는 헐레벌떡 달려와서 왕과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왕은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숲에서 들었는데. 마이라, 더 이상 네 한심한 술래잡기 얘긴 듣고 싶지 않다. 아, 그게 아니라. 내 말 못 들었느냐? 난 관심 없다니까. 하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니, 너나 내 말을 듣거라. 난 네 얘기 절대 듣지 않겠다. 설령 네가 마법사를 만났다고 해도 말이다. 진짜 만났어요. 아, 더는 못 들어주겠군. 날 그만큼 창피졌으면 됐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네 방으로 가렴, 마이라. 좋아요, 알았어요. 좀 더 공손하게 말할 수는 없겠니? 더 공주답게. 에스카시아 왕자가 내일 우리 왕국에 올 것이란 말이다. 왕자는 너에게 결혼하자고 할 거야. 몹시 화가 난 마리아 공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다음날 이웃 에스카시아 왕국과 동맹을 맺고 싶었던 아르도나 왕국은 공주에게 청혼하려고 오는 이웃나라 왕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죠. 마이라 공주도 할 수 없이 옷을 차려입은 채 궁정에 앉아 있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라 공주님? 안녕, 윷 왕자님. 내 이름은 줄리어스입니다. 네, 이미 들었어요, 아빠한테. 마이라는 상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는 듯 행동했죠. 줄리어스 왕자는 좀 더 노력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그날 오후, 왕자는 떠나기 전에 반스왕과 얘기를 나눴어요.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모르겠소, 왕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헤하. 하지만 공주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더군요. 공주는 폐하께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오래 못 살 거라고 하던데요? 공주가 좀 엉뚱한 면이 있긴 하지. 알겠습니다. 뭐 전 즐거웠습니다. 친절히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자는 멈춰서지 않았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죠. 그러자 반스왕은 매우 화가 나서 곧바로 마이라 공주를 보러 갔어요. 왕이 공주의 방에 도착했는데 공주가 없었어요. 또 숲에 나갔나 보군. 그럼 나도 이 방을 쓸 수밖에. 반스왕은 경비병을 불러 마이라 공주를 찾아 체포하라고 했죠. 경비병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어요. 공주는 경비병들에게 잡혀 왕 앞에 끌려왔어요. 어서 날 풀어줘요! 우리 왕국은 지금 위험해요! 경비, 공주를 탑으로 끌고 가! 네? 안 돼요, 아빠! 하지만 왕은 단호히 고개를 돌렸죠. 마이라 공주는 높은 탑으로 끌려가 갇히게 되었어요. 공주는 엉엉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알리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창고로 급히 달려갔죠. 알리샤! 알리샤! 마이라? 아니, 거기서 뭐해? 부모님한테 멋진 탑을 받았구나? 난 여기 갇힌 거거든. 빨리 나 좀 구해줘. 지금 왕국이 위험한데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으셔. 근데 내가 널 어떻게 구해주는데? 어디 보자. 그래, 가서 김 비단 씨를 구해다 줘. 딱정벌레도, 또 포장용 줄과 단단한 노끈, 김 밧줄과 꿀이 필요해. 알겠어. 뭘 멀뚱히 서 있어. 빨리 가져와. 알았어, 소리 지를 건 없잖아. 알리샤는 공주가 부탁한 걸 구하러 갔어요. 나타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이 함께 다시 탑으로 돌아왔죠. 알리샤는 딱정벌레와 비단실, 꿀을 가져왔고 나타샤는 포장용 줄과 단단한 노끈, 긴 밧줄을 가져왔어요. 좋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먼저 비단실로 딱정벌레를 묶어. 딱정벌레의 뿔에 꿀을 발라주고. 알리샤와 나타샤는 영문을 몰랐지만 평소처럼 마이라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죠. 좋아, 자, 이제 딱정벌레가 탑을 올라오게 해. 꿀을 찾으며 쭉 올라올 거야. 공주의 말처럼 딱정벌레는 비단실에 묶인 채 탑 꼭대기로 향해 갔어요. 딱정벌레는 이내 곧 공주가 서 있는 창가에 다다랐죠. 한편 친구들은 비단실을 포장용 줄에 묶었어요. 좋았어! 마이라, 더는 설명 안 해줘도 돼. 우리가 할게. 마이라는 친구들이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나타샤는 마지막으로 단단한 노끈에 긴 밧줄을 매달았어요. 마이라는 마침내 줄을 당긴 끝에 밧줄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마이라는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났죠. 이제 마법사를 막아야 해. 나타샤, 알리샤, 성으로 가는 길목에 나무들 있지? 나무 양쪽에 비단실을 감아둬. 너희 숲을 뒤에 잘 숨어 있어. 긴 밧줄은 내가 가져갈게. 그럴게, 마이라. 숲으로 돌아간 마이라는 두 명의 마법사가 왕궁의 성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마이라는 숲을 뒤에 숨다가 마법사의 가방에 담긴 마법의 물약을 보았어요. 마이라는 살금살금 마법사들에게 다가가더니 마법사의 가방에서 몰래 마법의 물약을 꺼냈어요. 그러곤 다시 숲을 뒤에 숨었죠. 바로 그때 마법사들이 물을 마시려고 멈춰섰어요. 한 마법사가 자기 가방을 보고선 까무러치게 놀랐죠. 엉? 마법의 물약을 자네 가방에 넣었던가? 무슨 소리야? 자네한테 있잖아. 내 가방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어이, 이걸 찾고 있어? 이 못된 도둑 같으니 마법의 주문을 걸기 전에 그 물약 당장 이리 내! 해보시던가? 마법사들은 마법의 지팡이를 찾았지만 역시나 찾을 수 없었어요. 아, 가엽기도 해라. 이젠 마법 지팡이까지 잃어버렸어? 그러자 마법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공주를 뒤쫓았어요. 하지만 날렵한 마이라는 준비된 함정을 향해 달렸죠. 마이라는 비단실을 깡충 뛰어넘었어요. 공주를 뒤쫓던 마법사들은 비단실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만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나타샤와 알리샤는 재빠르게 두 마법사를 붙잡았고 마이라는 밧줄로 이들을 꽁꽁 묶었죠. 하! 쌤통이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왕과 왕비가 확인하려고 나왔어요. 왕은 밧줄에 묶인 마법사들과 마이라와 친구들을 봤죠. 이게 무슨 소란이냐? 이 못된 마법사들이 우리 왕국을 차지하려고 마법의 주문을 걸어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잡았어요. 뭐? 왜 이 얘기를 이제야 하는 거냐? 말할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 반스왕은 매우 부끄러워졌어요. 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만 너한테 사과하마, 마이라. 아니요, 괜찮아요. 전 사과는 원치 않아요. 아빠가 볼 땐 옳은 판단이었겠죠. 자, 이 마법사들을 따끔하게 혼내줘요. 그래, 경비병, 저들은 지하감으로 끌고 가라. 경비병들이 와서 두 마법사를 데려갔어요. 반스왕,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후회하고 말 거라고. 꿈들 깨셔. 마이라와 친구들은 성난 얼굴로 마법사들을 봤어요. 얘들아, 오늘은 다 같이 성에 머물면서 함께 저녁을 먹자꾸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또 너희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상을 내리고 싶다. 아, 페아. 식사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네. 반스왕과 로즈왕비, 마이라 공주와 친구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모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뭔가를 기억해냈죠. 아니, 잠깐만, 마이라. 넌 탑에 갇혀 있지 않았었니? 근데 어떻게 내려왔지? 그게... 저요? 독수리요. 커다란 독수리 등에 올라탔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컸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널 탑에 가둘 땐 그 앞에 꼭 경비병들을 세워서 독수리를 쫓아내야겠구나.